않는 그 얼굴 바라보는 사랑인데 왜 이렇게 아프나요. 눈물도 메마르고 바보처럼 멍한 내 모습 사랑하는 여인이요. 아프고 아프고 아프네요. 사랑은 아프라요. 왜 이렇게 아프나요. 바라보는 사랑이라도 당신을 사랑해요. 아하 오늘은 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내일은 말할 거야. 사랑한다 말할 거야. 눈물도 메마르고 바보처럼 멍하네.